태양절 경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전람회가 14일 중국 단동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전람회 개막식에는 박명호 중국 주재 우리나라 림시대리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태양절 경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전람회 대표단, 제중동포들, 중국 연희영성의 각계 인사들과 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경야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상 사진 문헌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